안녕 친구들? 내가 누군지 다 알겠지? 아는 걸로 하고 내 소개는 안 할게. 자, 지금부터 제목은 유리 일상 탈출기이니까 잘 들어. 아, 지겨워. 아침이네. 입맛도 없는데 나는 닭 위에 밥을 먹는다? 나는 깨끗한 아이. 아침은 꼭이 빨갛지. 머리를 말렸으니 고데기로 머리에 뽕을 넣고 뽕을 낳은 다음 나는 지겨운 학교를 간다. 나는 돌리고도 돌린 수업을 받아야 할 시간이 왔다. 타벅. 나는 항상 같은 버스 40-1을 타고 간다. 정말 지겨워. 타벅. 선생님들이 나를 반겨주시네? 안녕히 계세요. 공방 끝! 드디어 오늘 하루는 이걸로 끝! 아, 힘들어. 나는 왜 항상 일상을 반복해야지? 일상을 탈출할래!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. 끝!